밤에 밤에 너는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화난 나보다는 밤에 밤에 이 밤에 어두운 방에 나보다는 밤에 와 우리 이렇게 바빠 내 상 속도 뒤 만날 시간은 없고 밖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따가운 햇빛 좋다기 보던 그냥 눈부신 느낌 그런 느낌 느끼는 거 싫어 밤에 너와 나로만 눈부시고 싶어 넌 내 살이 하얘 좋다면서 대낮에 위험해서 월드들이었어 밤에 너랑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나는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우리 둘이서 이렇게 Oh get it up get it up get it up baby 나보다는 밤에 내일 또 와 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좋아 왜냐면 너가 없는 새 반복 더 거칠 수도 있잖아 잘자 하며 도닥도닥 해주는 남자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Alright 나들 만나 데이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너하고 oh, oh. 내 이름 깨누어 밤을 새고 싶어 우리 둘은 맘처럼 저어진 보름달 보며 내 머리 어깨 무릎발까지 너의 옷이 맘까지 따뜻해져 이와 My baby baby Butterflies in my mind 밤에 밤에 너랑 나보다는 밤에 밤에 밤에 나는 나보다는 밤에 나보다는 밤에 와